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의의 거전조로 오작,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 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선군절의 즈음에서 러시아 나우두카 포르마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민족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